그녀만 보면 그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우리 앉아서 불타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그녀만 보면 그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